성경 본문의 말씀 가운데 히브리 9장 24절과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시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감사하옵기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중보하십니까? 살아 중보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 4장 12절 이하의 전후를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약점과 우리 형편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 실수를 다 체휼할 수 있는 분이시고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나아가서 그런 인간의 처지와 형편을 경험한 그분께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할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법정에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익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이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구주이십니다. 심판 때 책이 펼쳐지면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 대언자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각 시대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의 사건을 다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제시되어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되어진다. 어떤 이름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은 거절된다. 예수를 믿노라 고언하는 사람들의 심리만 다루시는데 예수를 믿노라 고언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거절되고 어떤 사람은 인정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이 말의 의미는 한때 용서받고 거듭나서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그 이후에 죄를 범한 가운데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으면 뭐 한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뭐 한다? 지운다.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십자의 피를 통해 용서받은 사람일지라도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되었을 때 그의 결정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이 그 영혼의 성소가 정결함 받은 채 죽었지만, 다시 말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죽었지만, 거듭나서 살다가 죽었지만 그의 죄의 목록은 하늘 기록책에 남아 있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주님이 들어가시자마자 아담 책딱 폈습니다. 하와 폈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 왜요? 간단 명료하죠. 그들은 죽은 자의 심판은 금방 끝이 나버렸습니다. 산자의 심판이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고 산자의 심판의 클라이막스가 1월 혁명이고 그걸 필두로 금방 끝이 날 것이고 조사 심판이 종결되어지고 7장이 올 것이고 야곱의 환란이 올 것이고 재림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남은 예언이 많이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백성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늘에서 지금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이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시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죄를 도말받을 준비를 하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헌금 많이 한 것, 밥 많이 해준 것, 봉사 많이 한 것, 기념책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 그들의 선한 행적을 기념책에서 싹 지워버립니다. 그럼 하늘에 뭐만 남아있습니까? 죄의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라 심판에서 죽음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가상이 아닙니다, 가상.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가 내 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리라 라고 출애굽기 32장 33절을 말씀하셨고,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요구되어지는가? 예수의 피로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속죄의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 하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밑에 용서란 말이 기록되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재판,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분명한 성서 진리입니까? 제가 노인들을 많이 모셔봐서 예언의 신의 말씀이 절절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죽음이 가까우면, 살 날이 가까우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재산도 막 처분하고 교회 청탁하고 신탁하고 헌금도 하고 시계도 풀어주고 막 그럽니다. 사람들이 와 이번 구원받았어 회개했어 기뻐합니다. 예언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속았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았을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죽음 앞에 재산 바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대요. 이방인도 너무 잘합니다. 맞죠? 죽을 때 이렇게 타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사실은 더 주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 그 1억의 돈을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 진짜 1억을 풀었으면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지금. 지금 봉사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의 창고에 재물을 들으십시오. 영혼이 동록이 설지 않을 것입니다. 모 장로님이 경제 강의를 하니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막 걱정해요. 매덕이 은행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빼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금 거기 조용하니까 아무 조치 살아가고 있죠? 그냥 살아가고 있죠? 그게 이기심, 이기심. 그게 교만한 사람들이요. 우리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이 필요하시면 즉각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때가 다 되었으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300년을 이 땅의 재물에 관심이 없고 이 땅의 것이 관심이 없고 주님과만 동행하다가 금과 은도 관심이 없어서 안 모았습니다. 예수님 나오지 저야 그지? 금과 은이 관심이 없었다. 그지? 오직 그의 관심은 이것이 주의 길인가? 이것이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것만이 관심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만이 에녹의 관심이어서 그가 살아있는 최초로 성천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교인을 표상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주를 따라 살면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은 확실합니다. 하늘은 분명합니다. 하늘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다 파십시다. 다 파라는 의미를 이해하시죠? 그 길에 방해되는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전 소유를 그분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각박한 분이 아니세요. 또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가 보십시오. 너무 가난한 고아 과부가 재산을 다 교회에 헌신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형제여 그 돈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그 가부의 헌신을 이미 받으셨는데 다 바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돌려주어라.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뭐 돈 많이 요구하십니까? 물론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나에게 있어서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하늘에 가는데 장애가 될 것만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 그분께서 절대로 버리기를 요구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셔요. 예를 들어서 부자 극간에게 돈이 왜 버리라고 말씀하셨는가? 돈 때문에 하늘을 못 가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왜 휘칠한 보도막 경고하셨는가? 그 교만을 버려야 하늘에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죄가 도말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율법과 품성이 조화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용서받는 이 경험이 어떻게 오는가? 예수의 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고, 예수의 피로 승리하고, 예수의 피로 죄가 도말되어집니다. 거듭 말하면 그분의 피는 용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이 십자가를 오해합니다. 십자가는 면죄부,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깨끗게 하고, 어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도말시켜 속죄받게 하는 것까지 피가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에 주어진 성소의 기별입니다. 계시록 12장 말씀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기었다고 말하고, 이기었다. 오늘 많은 사람의 피, 예수의 피는 주님 또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 지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그 피만 주장하죠. 그런 피만 주장하시면 큰일 납니다. 심판에서 죄당합니다. 그 피를 더럽힌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더럽힌 것입니다. 용서받고 더 이상 일어서셔서 그 피를 통해서 승리하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 심판이 펼쳐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승리해야 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말의 의미를 하나 소개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시험과 유혹의 순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런 사람들 하늘에서 망했다? 나도 저를 모르겠다. 마태 7장 잘 아시죠? 주여 주여 왜 저를 부르십니까? 선지자였고요, 목사였고요, 전도 많이 했고요, 귀신도 내어 쫓았고요, 교회도 지었는데 왜 모르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같이 걸어다니고 같이 전도했는데 왜 모르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한답시고 법을 어기며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만다? 내내 모른다. 모른다. 법대로 규칙대로 운동하셔야 돼. 규칙대로 법대로 전도하셔. 법대로 법대로 안식을 지키셔야 돼. 법대로 우리 동산의 교회 안식 오후의 대화가 하늘의 법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누가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은 사람만 죄가 도말받습니다.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하늘에서 행하는 심판의 광경이에요. 계시록 3장 4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시작이 언제 되었습니까? 오래되었죠? 1844년 10월 22일 다니엘 8장 14절을 근거해서 심판이 시작되었고 제가 지금 도말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성경과 예언서는 말하기를 조사 심판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의 사인은 주신대요. 다시 한번 언제를 드리면 그것이 1월 효원령입니다. 마지막 사인이에요. 지금 그 조짐이 보입니까?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다 준비 끝났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마지막 사건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기다린다는 말 의미 아시죠? 사냥꾼이 틈을 다 준비해놓고 뭐합니까? 사냥감을. 로마 교황권은 약삭빠르게도 자기의 때를 알고 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찰나를 기다리고 있다. 찰나가. 그래서 개신교회가 깊은 구름을 넘어서 손을 펼칠 때 이미 펼쳤죠? 우상이 다 세워졌죠? 이미 다 준비를 끝났습니다. 근데 왜 지금도 오지 않을까? 1월 호명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자비의 은혜 때문입니다. 감사하시고 1월 호명이 내려버리면 재림교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빛을 받은 재림교회는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준비된 자에게 늦음이가 주어져 버리고 이 빛을 지금까지 받지 못한 개신교인들을 위해서 큰 소리 외침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더 절박합니다. 근데 자꾸 시간 계산하겠습니까? 추산 튕기실래요? 몇 년 남았다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할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이 참 많고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다니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동산 19, 그래서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능력이 없습니다. 참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기별의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이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취지도 저는 사실은 제 마음에 전혀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별자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알기 때문이요. 기별자는 아무나 기별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기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하며 쓰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동산 식구만이라도 준비시키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많이 뛰어다니고 일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역량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길을 안 열어주시면, 식구들만 제가 준비시키겠습니다. 먼 데서 오신 저 한 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치 있다고 봅니다. 가치 있다고 봅니다. 이 동산 식구들 다 준비되십시다. 침례한 한 사람이 온 유대 땅을 다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미국 한 땅을 윌리엄 밀러가 지 흔들어 버렸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그 어린아이가 시장에서 설교하자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다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 요구되어지지만 거룩한 자가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성령을 받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능력을 주실 때 그런 사람들 연합해서 복음을 순식간에 증거하고 끝날 것입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심판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기만시킨답니다. 이 중요한 하늘 속죄의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관계를 고안한다. 그 기만자의 귀에서는 속죄의 희생의 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혀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만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와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재미있는 말씀 하나 언급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 좀 구해봤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기 문제 펴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침 바로 앞에 있는 챕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앞에 탐심. 탐심. 탐심장을 기록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결론만 드리면 사탄의 일이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다. 그 하나가 뭔가? 이생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미래 경제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탐심이 생겨서 세상을 바쁘게 만들어라. 근심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위대한 속죄의 진리를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앗아라. 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어디에서? 재림교회 안에서. 그 다음 장면이 뭐라고요? 그럴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난다. 두렵습니까? 사단은 마지막 교회를요, 이 교회가 참 약해. 돈이 없어, 교인들이요. 그래서 더 바둥바둥 살아갑니다. 더 바빠요. 안식을 일몰 되는 것도 모르고 일하고 다니고 흑업지고 교회 와서 안식을 지키고, 안식 오면 졸고 조느라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 여러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하늘 행하는 심판에 관한 말씀은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대 앞에 설 각 사람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마음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심각하게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박하고 너무나 허망하며 부호하고 경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 경향성을, 악한 경향성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과 격렬한 씨름을 해야 한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을 우리가 보충해 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 속죄 봉사가 마칠 장면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사건은 너무나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어 왔고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마지막 들으십시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세계가 드러날 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주가 어느시 임할는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 조사 심판이 마쳐지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이 끝이 날 때 하나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마지막 선고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보라,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겠다라고 판결을 하시고 나오시는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지금 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경험하시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화를 경험하셔서 예수의 품성을 담는 것이 무엇인가 경험하시고 우리 결정과 약점과 죄가 승리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성화가 무엇인가를 경험하셔서 셋째 천사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품성 율법과 비교해서 합당한 판결을 받게 되어질 때 죄가 도말당하는 그 경험을 사모하면서 지금 그 앞에 설 준비를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기별이 선포된 지가 백수십 년이 흘러갔고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될지 알지 못하지만 예언의 말씀에 따라 살펴볼 때 그 끝이 가까웠음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 우리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뜰에서 놀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여전히 거듭나지 못했는지, 거듭났을지라도 빼앗겨서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육신을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믿노라 공언하면서 진리와 증언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대로 감지도를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오직 진리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교회 위에 우리 재림 청년들의 마음속에 경건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획과 부흥의 사업이 동반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